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신세돌 셋쯤하여 도서 선군 인터내셔널 3권이 최근 네팔 카트만두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식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발행식에는 저자인 방글라데시우 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과 소조 성원들, 네팔의 정부, 정당, 단체 인사들과 네팔 주재의 우리나라 특령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 이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발행식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에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